떨어져 기루에 구르네. 바람이 불어와 갈 길을 잊었나. 아무도 없는 길을 너만 외로이 가야만 하나. 누구를 못 잊어 그렇게 헤매나. 누구를 찾아서 한없이 헤매나. 아무도 없는 길을 너만 외로이 가야만 하나. 마른 잎마저 멀리 사라지면 내 마음 쓸쓸하지. 바람 불어와 멀리 가버리면 내 마음 쓸쓸하지. 마른 잎 떨어져 기루에 구르네. 바람이 불어와 갈 길을 잊었나. 아무도 없는 길을 너만 외로이 가야만 하나. 멀리 사라지면 내 마음 쓸쓸하지. 바람 불어와 멀리 가버리면 내 마음 쓸쓸하지. 마른 잎 떨어져 기루에 구르네. 바람이 불어와 갈 길을 잊었나. 아무도 없는 길을 너만 외로이 가야만 하나.